그리운데요. 들떠진 참 허황한 가슴에 달빛으로 스며드네. 마주보며 해맑은 미소로 슬픔은 적을 하시며 모두가 다 떠나간 자리에 가슴으로 타고 선비로 사랑의 바다로 언약을 띄우신 그대 품에 사랑을 채우신 소중한 나의 꿈이에요. 맑은 미소로 슬픔은 적을 하시며 모두가 다 떠나간 자리에 가슴으로 타고 선 이유 사랑의 바다로 언약을 띄우신 그대 꿈에 안겨 상황하며 떠도는 영원히 다시 또 행복의 나래를 떠나 가난한 마음에 사랑을 채우신 소중한 나를